오늘은 재밌는 통계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 평균 10번을 웃고 한 번 웃을 때 걸리는 시간은요 8.6초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하루에 1분 30초쯤 웃는 셈이라고 하더라고요. 우울한 건 아닌데 크게 웃을 일은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대로 웃어본 게 언제일까 자꾸 생각하게 되죠. 시간을 잴 수는 없지만 입꼬리가 자꾸 올라가고 눈에서는 꿀이 떨어지고 너무 웃어서 올라간 광대를 자꾸 만지게 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2시간 중 단 1분이라도 기분 좋게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영스위트고요. 저는 웬디입니다. 기억하고 있을까 내 친구 학교 앞에 놀러왔던 날 우리를 연인 같다 장난쳤을 때 넌 웃었고 난 밤지 세웠지 네가 웃으면 나도 좋아 넌 장난이라 해 나의 생일날 네가 좋으면 나도 좋아 네 옆에 글을 보면 나와 너무 다른 나 초라해지는 그에게 널 부탁한다는 말만해 2022년 1월 13일 목요일 영스위트 첫 곡은요. 토이 피처링 김영중의 좋은 사람으로 시작했습니다. 웃음에 대한 연구 결과로 시작했는데 하루에 내가 몇 번이나 웃는지 세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와 내가 몇 번이나 웃는지 세면서 웃나? 지금도 한번 웃었는데 와 저는 몇 번 웃는지 모르겠어요. 우와 저는 근데 큰 것으로 웃는 것보다는 좀 사소한 걸로 좀 웃는 편이라 약간 히읗 약간 이거 왜 말이 안 나오네? 약간 아 얘기하다 매니저 오빠랑도 그냥 흑흑 웃고 우리 여기 와서도 영세 와서도 그냥 흑흑 웃고 몇 번 웃는지 잘 모르겠는데 되게 많이 웃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10번을 웃는다고 해도 24시간 중에 2분이 안 되는 거니까 참 웃음에 인색하다는 생각이 들죠. 주변에 웃음소리가 특이하거나 잘 웃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이 웃음소리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우리 멤버 슬기가 있는데 아 슬기니까 웃는 것만 들으면 제가 또 너무 귀여워가지고 웃게 엄마 미소가 지워지면서 웃게 돼요. 슬기는 웃을 때 에헤헤 약간 이렇게 너무 귀엽게 헤헤헤 이렇게 슬기의 웃음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뭐만 하면은 헤헤헤 그러니까 헤헤로 웃어요. 슬기가 웃는 거를 단어로 쓰면은 헤헤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슬기가 웃으면 저도 모르게 같이 웃게 됩니다. 아우 귀여운 슬기. 네 그렇습니다. 네. 저와 함께하는 2시간 중에 딱 1분만이라도 기분 좋게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도와주실 거예요. 잠시 후 2부에는요. 답조담 지치지 않는 텐션 조리 드림캐쳐 수아씨 디펑스 태연씨와 함께하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나 신청곡도 기다립니다. 샵1077 자문자 50원 기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 무료고요. 저는 광고 듣고 올게요. 우후! Lay low, lay low, something lay low. Lay low, lay low, something lay low. 차를 아는 사람들의 썬팅. 더 업그레이드 된 신제품. 레이노 팬텀 2를 검색해 보세요. 아무리 스트레칭을 해도 마사지를 해 봐도 다리가 퉁퉁 붓고 저린데 혹시 하지정맥류? 다리 통증, 부종 등 하지정맥류가 의심될 땐 하지정맥류엔 배나실 의료기기 광고입니다. 살리고 싶나? 그럼 담궈 가마솥에 촤악 묻혀 골간장을 듬뿍 이제 부셔 누룽지를 팍 입맛 살리는 바삭 누룽지 치킨 탄생 착한 오랑 맛있는 오랑 노랑 통닭 입맛 살고 싶어? 그럼 시켜. 안녕하세요. 청년 피자를 사랑하는 태연입니다. 때로는 달콤하게, 가끔은 담백하게, 오늘은 또 부드럽게. 가장 요즘의 탱스테이. 언제 어디서든 내 멋대로 내 맛대로. 저 태연이와 함께 청년 피자 한 판 하실래요? 평범한 오늘을 특별하게 청년 피자.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나는 매일 언제나 자담치킨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자담치킨 담담담담 다음에도 자담치킨 담담담담 다음에도 자담치킨 국내 최초 동물복지 인증 프리미엄 치킨 자연 담은 자담치킨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왕초보 와요 해커스톡 왕초보 영어 해커스톡 왕초보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그거 알아? 서울사랑상품권이 더 좋아진다며? 응. 사용도 더 편해지고 혜택도 더 많아졌대. 근데 그동안 샀던 곳에서는 못 산다던데? 그럼 어디서 사야 하지? 머니트리! 구매도 사용도 이젠 머니트리로! 머니 머니 해도 머니트리 아이 공부는 저 이승기와 함께 I can do 메타버스 교실에서 실사형 AI 튜터와 함께 빨간 펜이 시작하는 새로운 차원의 AI 학습. 지금 iCANDO를 검색해보세요. 아이 공부, iCANDO. 단 하나의 전망, 180도 파노라마 테라스, 360m의 스카이트랙, 인피니티 풀, 고농도 산소 시스템. 모두가 100% 바라던 바다. 소지섭은 푹 빠졌습니다. 라구닌 테라스 2차에 1533-3775 현대건설 시공 예정. 원할머니 오셨다. 원할머니 보쌈 자기소개하기 수육 따끈따끈 김치 아삭아삭 보온 이중용기 배달 빨리빨리 마지막 한 점까지 따뜻하게 완성. 보쌈 보쌈 배달도 원할머니 보쌈. 웬디의 영스트리트. 저는요, 가만히 있어도 하이틴, 로맨스, 설렘설렘한 영화 한 편을 금방 찍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내 얼굴이 이미 하이틴 영화니까. Today is 웬디. 데이즈 웬디. 오늘은 제가 직접 완소들의 사연의 노래를 선곡해보는 시간이죠. 웬플리.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요, 2220님입니다. 완디, 저는 옛날 노래 듣는 걸 너무 좋아해요. 특유의 감성도 좋고 그 시절의 추억들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거든요. 그 중에서도 015B의 잠시기를 잃다, 거미의 날 그만 잊어요를 즐겨 듣는데 완디한테도 강추합니다. 혹시나 완디가 리메이크 앨범을 낸다면 어떤 노래를 담아보고 싶어요? 앨범에 넣고 싶은 완디의 추억의 띵곡 문득 궁금하네요. 아, 싸땡월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요새 또 리메이크가 또 많이 유행하고 있죠. 우리 220님이 말씀해주신 015B 선배님이 잠시기를 잃다, 잠시기를 잃었어, 그것도 좋고, 거미 선배님이 날 그만 잊어요, 아 이것도 좋고. 저는 정말 많지만 예를 들면은 제가 좋아했던 노래들은 진짜 많아요. 뭐 임정희 선배님의 시계태어, 서문탁 선배님의 웃어도 눈물이 나, 린 선배님 통화연결음, 리쌍 그 정희 선배님이 사랑은, 그리고 엔 선배님의 혼자하는 사랑이라던가 기억만이라도, 뭐 빅마마 선배님들 노래는 다 좋아했고요. 김범수 선배님, 그리고 뭐 브라운 아이드 소울 선배님, 박효신 선배님 노래, 뭐 그 BNK 선배님 꽃피는 봄이 오면도 너무 좋아하는 노래고, 진짜 리메이크 할 수 있다면 끝도 없을 것 같아요. 한 8집 나와야 되나? 워낙 옛날 노래들을 좋아해서요. 근데 이 중에서 제가 오늘 노래를 잘 못 고르겠어가지고 두 곡을 짧게 슬쩍 불러보고 다음 골라보도록 할게요. 한 곡은 소울사이어티 분들의 유저스트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You just 사랑을 주어줘, 마음을 잡아줘줘, Never forget the way Every time I close my eyes I feel your way. 이 노래가 있고요. 그리고 서무탁 선배님 웃어도 눈물이 나는 조금 락 느낌이 있긴 한데, 제가 그만큼 락 필은 없지만, 웃어도 눈물이 나, 괜찮아 괜찮을게, 그대 잠시만 더 올게, 늦지 않도록 다시 내게 올 날 준비해줘. 이렇게 두 곡이 있습니다. 아, 이 두 곡 중에 뭘 골라야 할지 오늘 웬플리로 고민이 되는데요. 유저스냐 웃어도 눈물이 나냐.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요, 주인공 220님의 사연에 제가 선곡해본 노래는요, 서문탁 선배님의 웃어도 눈물이 나 입니다 이 노래는 그냥 들어보면 압니다. 옛날 그 추억에 젖을 수 있고, 서문탁 선배님의 그 락 느낌과 이 목소리의 갬성과 노래와 찰떡같이 이 퇴근길 갬성에 젖어들 수 있지 않을까, 겨울 갬성에 젖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영썬비치 투데이즈 웬디 게시판에 남겨주시면요, 웬디가 직접 노래를 선곡해드립니다. 선물까지 챙겨드릴 거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럼 제가 직접 선곡한 노래 서문탁 선배님의 웃어도 눈물이 나 듣고 올게요. 시간들이 지나간 후에도 남아있는 하나하나 눈빛 말투 서문탁 선배님의 웃어도 눈물이 나 듣고 왔습니다. 아, 그, 너무 좋아요. 마무리까지도. 저 시작부터 끝까지 마무리가 너무 좋은 노래입니다. 제가 옛날부터 너무 좋아했던 노래인데 이렇게 다시 들으니까 또 추천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이번에 우리 영스 가족도 어디서 뭐하고 계신지 사연 좀 만나볼까요? 김다희님, 완디, 전에 문자로 강아지인지 원숭이인지 모를 눈사람 사진 보낸 청취자입니다. 눈사람이 무슨 모양인지 물어보시길래 그때 당시 시간을 거슬러 생각해보니 눈사람이 있었던 곳이 반려동물 미용샵 앞이었다는 게 생각이 났어요. 정답은 강아지였습니다. 포메라니안을 보고 만든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댕댕이 콩인을 키웠는데 한번 눈사람과 함께 비교하면 보세요. 언제나 재미난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시면서 이제 사진까지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같이 보내주셨는데 네, 사진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네, 이렇게 비교자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포메라니안을 만든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나는 계속 원숭이 같지? 왜냐면 강아지 귀가 조금 위쪽에 있어야 되는데 옆에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것만 빼면은 포메라니안 같아요. 아이 뭐 그게 괜찮아요. 모양이 뭐 누군 닮은 그게 뭔 상관입니까? 눈사람을 만들면 추억을 만들었다. 추억을 함께했다가 중요한 거죠. 겨울엔 눈사람이죠. 아유 좋네요. 전 아직 겨울에 눈사람도 아직 못 만들었거든요. 아유 이렇게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다? 좋은 거죠. 그래도 비교할 수 있는 잊지 않고 사연을 제가 뭔지 기억나시면 사진을 이렇게 다시 문자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잊지 않고 다시 사진까지 첨부해서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해는 잘 가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려고 이렇게 문자를 다시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지아님, 완디 드디어 방학을 했어요. 방학하고 나서부터는 긴장이 풀렸는지 매번 알람 소리도 못 듣고 자꾸 늦잠을 자요. 이번 겨울을 알차게 보낼 계획이었는데 뜻대로 되질 않아요. 아침에 정신이 번쩍 들 수 있는 모닝컬을 만들어주세요. 완디 속에 있는 락스피릿을 깨워서 샤우팅 크게 부탁해요. 락스피릿, 락스피릿 필요하니까 샤우팅 필요하니까 좀 뒤에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아나! 이러마! 이러마! 뭐하는 거야! 안 일어나고 뭐하는 거야! 이러마! 아침이야! 괜찮았나요? 제 꿈이요. 언젠가 락을 해보는 게 제 꿈이거든요. 제 숨어있던 락스피릿을 조금 꺼내봤습니다. 우리 지안씨 덕분에 감사합니다. 아, 이 지금 모니콜 알람을 한번 쓰면서 지안씨가 한 번에 일어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문지연님, 완디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완디처럼 노래를 잘하면 어떤 기분인가요? 저는 노래방을 가도 고음이 안 올라가서 답답할 때가 꽤나 있는데 완디처럼 음역대도 넓고 가창력도 좋으면 어떤지 너무 궁금해요. 고음까지 올라가면 뭔가 시원하고 뻥 뚫리는 느낌인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저 매일 노래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사람인데. 근데 이게 문제가 노래방을 아마 3시간 정도를 해야 됩니다. 기본 2시간. 2시간을 꼭 무조건 해야 되고 멤버들이랑 갔을 때도 같이 할 때도 있었지만 한 번은 슬기랑 같이 갔는데 다른 방을 써서 각자 2시간을 했었어요. 야 끝나고 만나자 이러고 옆방에서 슬기 저 한 방은 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약간 노래를 하면은 좀 더 섬세해져서 조금 그게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복도 있어서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것도 정말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을 해서 이만큼 올 수 있었지 연습을 안 했으면은 이렇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지연 씨도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음역대도 올라간 자신을 볼 수 있고 노래를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시는 우리 지연 씨를 볼 수 있을 겁니다.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2부 답조다 디펑스 태연 씨 그리고 드림캐쳐 수아 씨와 다시 돌아올게요. 검정 치마의 링링. 다시 내게 말해줄래 넌 아무것도 못 들었어 작은 불이 꺼진 거야 이젠 아무것도 볼 수 없어 순간 알 수 있었어

연애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절친과 멀어진다고 하니까요. 이별 후 힘들어하고 있을 친구를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마음좋지 용쌤이었습니다. 지구의 미래를 든든하게 친환경금융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영스 텐션 요정 1호, 내 이름은 웬디. 헐! 강한 마음과 아름다움 그리고 용기를 담아 영스의 분위기를 지켜내소서. 루루파 루루피 루루 얍! 영스의 텐션 요정 2호, 내 이름은 태연. 호잉! 태연이가 먹한다. 쑥스럽고 소심한 마음이여 봉인 해제. 피리카 피리랄라 포폴이나 페레르트. 영스의 텐션 요정 3호, 내 이름은 수알. 헐! 어둠의 힘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여, 밝은 모습으로 영스의 마요라 문 크리스탈 파워. 오늘의 영스는 우리가 지킨다. 텐션 요정들과 함께하는 닥쳐 드랍. 네, 매니어스 이제 답장 시작했습니다. 아~ 오늘 한껏 호흡이 많이 떠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 우리 시작부터 땀이 나네요. 우리 딥버스 태연씨 님께서 수아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와우. 아, 우리 태연씨 중간에 껴가지고 또. 네. 네. 거의? 아, 거의 깜짝 놀랐어요. 최대한 높이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허이? 아무래도 따라가기 힘드네요. 그래도 진짜? 네. 허이? 아 정말 허이? 아직 감명 깊었습니다. 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왠지 네. 왜 이렇게 잘해요? 그러니까 아니면 아, 성우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정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아 대박이다. 수아씨 너무 잘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어 감사합니다. 아, 세레머니 된 줄 알았어요. 아 역시 아, 근데 이게 네. 지금 실제 있는 주문인 거죠? 네네네. 이게 네 제가 이제 천사소녀 네티, 태연씨가 꼬마 마법사 레미, 그리고 수아씨가 진짜 아예 처음 들어요. 세일러문이었어요. 네. 레미 누구예요? 레미가 이거 아니에요? 그 꼬마 이거 마법사 맞아요. 모자 한 아이. 맞아요. 아, 빨간색 막 보라색 이렇게 있어요. 아, 조그만 아이 알아요? 모양만 봤다. 응, 응. 캐릭터 모양만 알아요? 봤어요. 진짜 아니 레미인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그 친구를 본 적은 있어요. 마법사 모자 한 캐릭터들이 진짜 많아요. 약간 마녀 모자 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어, 잘 넘겼어. 아주 좋았어. 스무드. 스무드. 네. 혹시 네. 두 분 어린 시절 즐겨봤던 만화 영화나 애니메이션 어떤 거 있었어요? 왜 웃으세요? 아, 왜요? 왜 쳐보면서 웃으세요? 아니 아니. 저는 피구왕 통키. 아~ 아세요 피구왕 통키? 네. 아침 해가 빛나는 바닷가? 어, 네. 저는 저희 오빠가 즐겨 봤던 걸로 기억해요. 저는 그게 끝날 때. 약간 진짜 제 친구가 없어지는 기분이 들어서 마지막 화에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로.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몇 살 때예요? 그러게요. 초등학교 때인 것 같은데. 아,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가? 엄청 옛날이에요. 엄청. 어, 네. 네, 피구하는 만화였습니다. 네. 아, 뭔지 알아요. 피구왕 통키 알아요. 네, 불꽃쇼 생각나요. 네, 알아요. 알아요. 그거 뭔지 압니다. 맞아요. 뭔지 압니다. 피구 할 때마다 통키 흉내내고. 맞아요. 맞아요. 수아 씨 뭐 봤어요? 저는 이제 그 이렇게 스펀지밥. 아, 네, 지금도 보고 있긴 한데. 스펀지밥. 네, 스펀지밥이랑 여기 딱 있네요. 세일러문. 아, 세일러문. 너무 좋았어요. 세일러문? 세일러문 저 어릴 때인데? 정말요? 계속 네. 있었어요. 아, 계속했어요. 네, 계속 네, 나오고. 네티는 너무 무서워서 못 봤어요. 아, 네티. 나 천사준 네티 진짜 좋아했는데. 뭔가 항상 밤마다 움직여 가지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게 그 도둑해 가지고 그거 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아, 아 이거 노래도 다 생각나는데? 그래요? 네, 긴 머리 높게 물고 뭐 묶고 요술봉 휘두르며 빠지는 초파남보 동그라미 푸고 이런 노래예요. 우와, 그거 아까 제 주, 그거 알아요? 주문? 루루파 루루피 루루 루루야 이거 알죠? 오 그래요? 네, 이건 알고 있습니다. 와 되게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그러니까요. 아, 너무 좋았어요 이 네티. 오 네. 오 태연 씨가 천사소녀 네티였더니 광팬이에요 광팬. 네 네티. 아 너무 재밌었는데 이거. 아 신기하네요. 원디는요? 네. 저는 원피스. 아 원피스. 네, 원피스 보고. 원티스는 진 원피스. 원피스. 원피스도 TV에서 네. 해줬구나. 네, 원피스. 와. 원피스랑 그 뭐야 검은 어 뭐지? 아 검은 디지몬 어드벤처. 아 디지몬 보다 말았어요. 아 그렇군. 그 옛날 아 옛날 코난? 시절 아니 옛날 시절 아니 옛날 시절 옛날 시절 아, 배추도사 무도사? 아니요. 어 옛날 그, 시절에 아 검정고무신? 어 검정고무신. 아, 어머니라고 하니까 아예 모르겠어. 느낌이 아예 달라요. 검은으로 시작해 보니까. 정답. 와 저 1점 주세요 오늘. 아 수아 씨 너무 힘들었다. 와 느낌이 아예 다르네. 이거를 바로 알아맞히다니 와 천재인데. 검정고무신 맨날 봤습니다. 네, 아, 네 재밌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옛날에 봤던 애니메이션 얘기 봤고 네. 오늘도 두 분 앞으로 도착한 문자가 와 있어요. 8952님께서 태연 오빠랑 멤버들이랑 섬으로 여행 떠나 프로그램 봤어요. 오. 특히 섬의 자연 소리를 직접 수집해서 노래를 만드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에피소드 몇 개만 더 풀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아, 에피소드요? 에피소드 없는데 그게 방송에, 다다 방송에 나온 게 전부예요. 네. 비하인드가 없다 그대로구나. 네. 비하인드가 없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촬영이 되게 힘들어가지고 1박 2일 촬영인데 거의 막 잠을 못 자고 밤샘 해가지고 촬영. 왜냐면 그게 이게 뭐냐면 하루 가서요 그날 섬을 돌아요. 네. 그리고 그날 곡을 하나 만들어요. 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 거의 뭐 재밌게 촬영했죠 그래도. 네, 잘 끝났습니다. 오~ 멋있네요. 오~ 와, 토리를 자연 소리를 직접 수집해가지고 노래를 만드는 것 자체가. 근데 그 노래 쓰진 못해요. 아~ 왜요? 네, 수집만 해요. 아 수집. 왜냐면 왜냐면 그게 이제 마이크도 그렇고 그냥 아~ 수집해가지고 아 이런 느낌이겠구나. 아~ 그럼 들어가서 만들어볼까? 아~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도 새 소리 네. 들어가고 풀 소리 들어가고. 그렇죠 그렇죠. 돌을 막 두들겨가지고 괜히 한번 해보고. 네, 물론 쓰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연 제가 ASMR처럼. 그러게요. 아, 그러게요. 너무 재밌었어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다음 문자가 와 있습니다. 네. 763님 읽어주세요. 아니 수아 전생이 오페라 가수라고요? 너무 시끄러워서 사람들이 다 기름아 같다고 하던데 영수들이니까 왜 그런지 알 것 같네. 와 진짜 이게 뭐야 전생 체험하신 거예요? 오페라 가수? 네 제가 진짜 실제로 전생 체험을 하러 갔는데 오페라 가수였는데 그 왜 그 드라마에 천서진 역할 아시죠? 네. 회장님이 돼가지고 제가 또 그 건물 하나를 만든 우와. 그런 인물이었던 거예요. 오, 어울린다 근데. 방금 되게 배우 같았어요. 약간 극중의 웃음 같았어요. 사모님 같은 약간. 네. 아 근데 와. 살짝 일리가 있는 게 네. 제가 지금도 성량이 너무 좋고 정말 그러니까요. 타고났어요 성대는. 정말. 근데 좀 익숙했어요. 그 전생 체험을 돌아갔었을 때 어? 네. 뭐지? 뭐 지금의 나를 보는 것 같은데? 어~ 변하지 않았네? 요런 네, 좀 멋있더라고요 제 전생이. 잘 어울리네요. 오, 나도 내 전생 뭐였는지 궁금하다. 저도요. 어, 궁금하네.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저도 안 해봤어. 네. 와 신기했어요. 나도 전생 체험 가봐야지. 아니요. 이렇게 해서 문제는 만나봤고 이번에 답조답 코너 시작해볼까요? 태아씨 어떻게 참여하면 되죠? 선택의 기로 해서 헤매는 분들에게 저희가 똑부러지게 해결책을 내드립니다. 뭘 이런 걸로 고민을 해? 싶은 사소한 문제부터 저희가 답을 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어떤 질문도 답해드리겠습니다. 편의점 왔는데 한 번도 안 먹어본 과자가 2+1이래요. 살까요 말까요? 사세요! 오늘 저녁은 밥으로 먹을까요? 면으로 먹을까요? 밥, 탄수화물.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답을 내릴 수 있는 걸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50번, 긴 문자 100원이고요. 골란 무료입니다. 몇 분 뽑아서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그럼 사연 받는 동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문별 피처링 서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가운 내 맘에 불을 질러 날 다 헤집어 놔도 좋아. 짙은 까만 밤에 나를 끌어 안아줘 더 네 리듬에 날 맞춰. 눈을 감은 그때 내게 속삭여줘요. 짧은 숨결 속에 나를 녹여줘요. 굳게 닫힌 내 매듭을 풀어줄래요. Give it to me 이번 달파 Oh no worries. She said 네 머리에서 발끝까지 Shut down. 지면 손길 거칠어지겠지. 저 산을 지나 다리 건너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달리 반 피카소처럼 너를 그릴게. 한 편의 명작 하나의 실루엣 우리의 그림은 일극어 빨갛게. Just say 너를 만져놔도 돼요. Yeah. Just say 오늘 밤은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 하루 잡고 거기까지 너의 시계새도 없이 난 나와 나의 tonight. Tell me 바다가 되죠 매일매일 깊이 헤엄 척해서 baby. Baby baby slow down down down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네 허리 잡고 거기까지 노래 듣고 왔습니다. 문별 피처링 서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스한테 답죠. 답. 영스 가족들의 다양한 고민들 많이 도착해 있는데요. 하나씩 만나볼까요? 네. 이지인님. 직장에서 같은 패딩을 입고 오는 동료를 마주치는데 사실 좀 부끄러워서요. 안 그래도 겨울이라 패딩이 교복인데 서로 민망한 이 상황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 요일을 정해서 패딩을 입는다 vs 난 이 패딩뿐이라고 얘기해서 동료가 다른 옷을 입게 만든다. 아 근데 뭐 패딩 겹쳐도 그게 그런가? 그쵸?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은 청자켓 같은 거는 굉장히 많이 입는데 종류가 여러 가지여도 청자켓은 워낙 청자켓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놀러 갔다가 만약에 똑같은 저랑 같이 놀러온 친구가 청자켓 그럼 저는 벗는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안 입고 있어요. 똑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약간 맞춰 입고 온 느낌 나잖아요. 네, 너무 꾸민 느낌이라서. 저도 똑같은 옷을 입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아, 그래요? 막 멤버들끼리 머리색이 겹친다거나 이런 것도 좀 최대한 피하려고 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요? 이제 이런 패딩 같은 거는 브랜드까지 겹칠 수밖에 없는 게 그쵸, 다들 진짜 따뜻하고 맞아, 이런 걸 다 찾게 되잖아요. 똑같은 걸. 네. 이거 패딩은 뭐 괜찮지 않을까 그쵸, 싶은데 요일 정하고 뭐 그래, 내가 이 패딩뿐이야 너 다른 거 입어. 아 리폼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 요새 리폼 좋죠. 아 뜯어가지고 솜털 다 날리게. 에, 아니야 뭐 이렇게 붙이는 거죠. 패치 붙이는 거 에, 붙이는 거죠. 패치 같은 거. 에. 괜찮아 요새 뭐 다들 손재주가 좋으면 맞아요 하니까. 아 근데 서로 민망하다고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같이 정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서로 민망한 이 상황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서로 민망하다? 근데 추워 죽겠는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살고 봐야지. 입어야지 뭐. 입어야지. 네. 패딩을 입어야지. 지금 민망한 게 중요해요. 건강을 챙겨야지. 그렇지 아니야 뭐 그렇다면은 그냥, 패딩도 하나뿐이면은 뭐 요일 정해서 그러면은 둘이 두 분이 민망하시다면 요일 정해서 네네. 뭐 나눠 네, 입는 나눠서 게. 입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때요? 제일 낫겠죠? 그렇죠. 이 두 가지 옵션밖에 없으니까. 네네네. 요일 정해서. 오케이. 네. 자 이채원님 제가 정말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최근 시즌2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1화를 봤는데 다음 영이 너무 궁금한 거 있죠? 그치, 그치. 이렇게 계속 보다가는 하루 만에 다 볼 것 같아서 일단 멈췄는데 참지 말고 하루 만에 다 볼까요? 아니면 아까우니까 아껴서 볼까요? 그게 멈춰지나? 그니까요. 어디 아까운 느낌 있어. 한 번에 다 보면 꼭. 아, 그래요? 여운이 오래 가지 않아요. 네. 바로 다 몰아서 보게 되면은 어제도 다 몰아서 봤는데 정말요? 네. 아니 요즘엔 이게 한 번에 다 올라와 버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보게 되더라고. 맞아요. 그리고 참을 요새, 수가 없어. 맞아요. 그리고 되게 애매하게 스토리라인이 끝나버려. 맞아요, 맞아요. 궁금하지? 진짜 궁금하게. 너무 궁금하게. 그래서 무조건 2화를 시작하게 만들어 버려요. 맞아요. 드라마들이. 근데 드라마들이 뭐. 보다 보면 네, 한 중간 정도 되면은 좀 멈출 수 있는 구간들이 있잖아요. 드라마 같은데 보면. 맞아요, 맞아요. 보다가 그냥 딱 멈추면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한다 네. 이런 상황이라면 네. 안 멈춰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일단 멈췄다고 하시는데 저 이거 어떻게 가능하지 했거든요. 저도 그냥 다 볼 것 같아요. 정주행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한 번에 보세요 그냥. 네, 그냥. 왜냐면 요즘에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맞아요, 맞아요. 콘텐츠가 너무 많아서. 다 보고 다른 네. 거 시작하세요. 그렇지, 그렇지. 너무 많아서. 그리고 이경희님, 매번 결심하고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게 있는데 과연 이 중에서 새 결심으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건 뭘까요? 1번 자격증, 그리고 외국어 공부하기. 2번 소식하기. 3번 운동하기. 야, 다 어려운데 이거. 이거 쉽지 않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얘기해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거? 하나씩? 네. 좋아요. 저부터 얘기해볼까요? 네. 저는 1번을 어려울 것 같아요. 자격증, 외국어 공부. 네. 어. 와, 저는 3번이요. 3번 운동하기? 어. 저는 2번인데요. 큰일 났다. 맞죠? 자, 오늘은 네. 정답을 읽을까요? 왜냐면 저는 네. 이유를 말해볼게요. 다들 이유를 들어봅시다. 네. 이유까지. 좋아요. 저는 1번을 고른 이유는 네네. 자격증은 모르겠어요. 자격증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외국어 같은 경우는 정말 꾸준히 맞아. 매일매일 조금씩 한 시간을 한 3, 4시간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근데 내가 만약 일을 한다. 3, 4시간을 투자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쉽지 않죠. 네. 어려워요 이것도 진짜. 네, 그리고 정말 외국어를 정말 제2외국어를 하고 싶다 하면은 정말 많은 시간을 말하는 것도 연습해야 되고 그치, 쓰는 그치. 것도 해야 되고 정말 많이 해야 돼서 전 이게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1번으로 바꿀까? 근데 저도 설득력 있었어요? 아니 왜냐 비슷한 맥락인 게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소식은 매일매일 3번 이상을 해야 돼요. 아 저도 할 수 있어요. 365일을 네. 매일매일 네. 난 이게 너무 힘들 것 같은 거 그러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끼마다 스트레스일 것 같아가지고 소식하는데 맛있는 걸 먹으면서 소식하면 되잖아. 그치 먹고 싶은 거 그럼 더 소식이 힘들지 않아요? 아니 봐봐. 아침에 뭐 먹고 싶은 뭐 밥을 먹고 맞아. 점심 때는 뭐 치킨을 먹고 저녁 때는 피자 한 조각 먹고 미리 소식하면 되지 뭐. 그러네요. 근데 진짜 이 소식의 네. 기준이 그냥 본인이 잡기 마련인 거 같아요. 맞아. 그렇지. 맞아요. 에, 소식은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기준이라면 이런 널널한 기준이라면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완디 네. 설득력 무슨 일이에요? 괜찮죠? 네 와. 너무 괜찮은데? 내가 어제 드라마한테 정주행을 해서 그래요. 정말? 네 어때요? 1번으로 가나요? 아 근데 오케이. 운동하기가 있잖아요. 운동하기 이것도 집에 있다 보면 나가기가 힘들어요. 이거를 한 일주일만 실천하면 운동하기는 진짜 잘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아 일주일 내가 많이 했으니까 좀 쉬어야겠다 이런 또 운동하기? 쉬게 되는 운동하기는 돈을 네. 일단 내요. 돈이 아까워서라도 그렇지, 갑니다. 그렇지. 운동하기는 네, 맞아요. 외국어는 이런 건 혼자서 하는 거니까 맞아요. 오늘의 답은 1번이네. 1번? 네. 이야! 1번이네. 네. 와 이겼다. 이겼다. 와 그러니까요. 네, 또 엄태한님. 저녁으로 칼칼하고 시원한 어묵탕을 먹을까요? 구수한 육수에 왕만두가 들어있는 만두전골을 해먹을까요? 저는 네네. 저요? 네. 저는 만두를 엄청 좋아해요. 저도 네. 만두전골 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두전골. 네, 좀 매콤한 만두전골이요. 네, 너무 좋아해서 만두를. 매콤한 만두전골? 네, 만두전골 해가지고. 매콤한 거 말고 구수한 육수라면요? 구수한 육수라면 사골 육수겠죠? 네. 네. 안 매콤한 거면요? 상관없어요. 네, 진짜요? 만두전골, 네. 저도. 아, 정말요? 네. 아, 저는 어묵탕인데. 어묵탕도 맛있긴 네, 하죠. 하지만 좋아요. 뭔가 이렇게 약간, 저녁으로 네. 식사로 먹기에는 뭔가 좀 약간 약한 느낌? 맞아요. 어묵탕? 아무리 어묵탕? 어묵을 많이 먹어도 뭔가 약간 해소가 안 될 것 같은 느낌. 하지만 만두라면 어떨까요? 만두라면 배가 충분히 차지 않을까요? 저녁에 만두를 먹고 자기에는 살짝 그 향이 향? 네, 좀 올라올 것 같단 말이죠. 근데 만두전골에 또 다양한 뭐 떡도 들어갈 수도 있고. 와, 그렇지. 전골이라 하면 네, 만두만 들어간 게 아니라 야채들이 많이 들어가죠. 네. 저 오늘 두 분 감당이 안 되네요. 오늘. 네. 만두전골 가나요? 오케이. 네 오케이. 갑시다. 만두전골. 맛있지.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사연들 만나봤고 저희 광고 듣고 올게요. 빠바 파바통신. 우리 농가와 파바의 ESG 행복상생 프로젝트. 논산 청년 농부들과 파바가 만든 또 하나의 역작. 비타베리 생딸기 프레지에. 상큼한 비타베리와 달콤한 논산 딸기를 듬뿍. 이거 놓치면 1년 내내 후회합니다. 파리바게뜨. 가격이 펑펑 내리는 설날, 홈플러스 대설주의보가 화제입니다. 현장 취재 기자. 네, 여기는 다양한 갈비와 와인을 즐기고 있는 한 가족 모임 현장인데요. 꽃갈비, 찐갈비, LA갈비, 양념갈비, 소비뇽, 샤르도네, 멜로, 시라즈, 와인까지. 네, 이게 다 얼마라고요? 대박. 지금 홈플러스에서 만나보세요. 1월 13일부터 31일까지. 아, 카드 단말기 안 가져왔다.

Young Street. 오늘도 난 Young Street. 웬디의 Young Street. 웬디 영스위트 3부 시작했습니다. 답조다 디퍼스 태연씨 드림캐쳐 수아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문자들이 또 와있습니다. 만나볼까요? 0267님 진화의 수아가 밝고 텐션이 높아서 여자 환강이 운동을 열심히 해서 여자 김정국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잖아요. 네. 올해 내 이름 앞에 이런 수식어가 붙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뒤에 다들 그 선배님의 그 수식어가 붙어가지고 근데 너무 좋았어요. 저는 굉장히 밝고 건강한 네, 그런 수식어여가지고 그러면 저는 여자 김태현? 사회생활 잘한다. 와, 여기서 내 일어나서 아예 상상 못했는데. 선배님. 와, 감사합니다. 이유를 또 말해줘야죠. 이유요?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변함없이 항상 이렇게 꾸준한 맞아요. 그런 모습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꾸준한 사람. 네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네. 변치 않는. 네. 네. 네. 멋있다. 꾸준하게 가보겠습니다. 네, 이런 두 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감사해요. 아, 감사합니다. 아, 훈훈합니다, 아주. 예. 이번엔, 다양한 주제로 차트를 줄 세워보는 영스 차트쇼를 만들어보는 시간이죠. 어떻게 참여하면 되죠? 잠시 후 저희가 내드리는 주제에 가장 끌리는 번호를 적어서 투표해주시면 되는데요. 1번, 2번, 3번 반드시 번호를 써주셔야 집계가 되니까 잊지 말고 꼭 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세요. 이유까지 적어주시면 채택될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로 참여해주시면 되고요. 몇 분 뽑아서 선물도 나눠드릴게요. 저희 셋 중에서 영스 차트 1위를 세 번 맞힌 사람은요. 벌칙 룰렛 돌이 사람을 정할 수 있는데 지난주 제가 우승을 하면서 승부는 다시 원점이 됐습니다. 그렇죠. 윤예진님이 이쯤 되면 태연님이 선택하는 오답을 맞춰라 아닌가요? 하셨는데 태연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초반에 제가 진짜 잘 맞추셨어요. 이기고 우승도 네, 하고 했었는데 맞아요.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흐름이 넘어가니까 돌아오질 않아요. 맞아요. 이거는 하느님의 영향이 정말 컸던 것 같아요. 그때가 기점이었어요. 삐걱삐걱 하시면 네,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네, 아 괜찮아요. 돌아올 수 있어요. 태연씨. 네, 다시 흐름을 타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차트 주제 만나기 전에 네, 태연 씨가 그때 벌칙을 네네네 맞아요 안 하셨어요. 예. 생각보다 일주일이 빠르네요. 벌칙을 안 하셔가지고 네, 다시 리셋해서 네, 벌칙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돌려도 될까요 그럼? 네. 좋아요. 괜찮습니다. 제가 저의 손으로 네, 기회를 드리지요. 어디 있어요? 그 누구의 본인의 탓도 할 수 없는 네, 여기 있습니다. 본인의 운명을 본인의 손에 맡겨. 제발. 정말 저 코스프레 칸이 좋은 게 없어. 아니 정말 그 코스프레 칸이 저렇게 많은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저게 안 걸릴 수가 있죠? 갈게요. 네. 시작. 코스프레. 제발. 코스프레 상관없어. 나 코스프레 나왔어. 정말요? 차라리. 코스프레. 진짜요? 차라리. 와우. 네, 엔딩 요정 영상 찍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와, 근데 정말 하나만 더 움직였으면 네, 뭐였어요? 문자 사연 보내기였어요. 똑같은 게 나올 정말로 정말로 똑같은 게 나올 뻔했어요. 아니 엔딩 요정 영상 와 이건 진짜. 근데 끝났다. 하나 좀 추가하자면 상큼하게. 왜 추가를 하시는 건데요? 아니 안 써 있잖아요. 엔딩 요정이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면은 그 좀 찾아보면서 네, 아이돌 우리들 요새 보면은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많이 하잖아요. 제가 한번 좀 찾아볼게요. 좋아요. 네, 그런 손바닥에 뭐 쓰고 네, 이제 태연 씨만의 엔딩 요정을 보여주세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선배님 기대할게요.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그럼 오늘의 차트 주제 만나볼까요? 제발 답 줘다. 오늘의 양식 차트. 마 내가 소개팅도 해보고 애프터 신청도 받아보고 대짜도 맞아보고 내가 다 해봤어. 오늘은 실제 설문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한 데이트 어플 사이트에서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최악의 소개팅 매너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과연 여기서 1위는 어떤 게 차지했을까요? 1번 대화에 무성의한 사람. 2번 소개팅 도중에 가버린 사람. 3번 있는 척, 잘난 척, 배운 척하는 사람. 와, 와 잠깐만요. 와. 오늘 이거 무슨 이런 일이죠? 사람이 실제로 있는 거죠? 와 소개팅에서 실화예요 이거? 이거 진짜예요? 있으니까 나왔겠죠? 소개팅 안 가봐서 모르겠네. 와 일단 오늘 차트는 최악의 소개팅 매너였습니다. 와 이거 다 1등 아니죠? 그러게요. 이거 디테일한 와. 얘기도 들어보기도 전에 네. 이 보기만 들었을 때도 정말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이야 이거는 확실한 건 세 개가 차이가 진짜 안 날 것 같아요. 네. 약간 박빙의 느낌이 아닐까. 아 와. 이럴 거면 소개팅을 왜 해요? 그러니까요. 죄송하지만 집에서 그냥 보냈나요? 아니 그렇죠. 아, 왜 이럴 거면 왜 하는 거지? 그러게 왜 그랬을까. 와. 아. 일단 여기 나와 있는 후보들 말고 순위 밖에 있었던 후보들을 몇 개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네네. 사진과 실물이 너무 달랐던 사람 10%를 아~ 차지했습니다. 아~ 요즘 워낙 네. 이거는 잘 되겠잖아요. 마기꾼이라고 또 말도 많이 네, 나오잖아요. 마기꾼도 그렇고 뭐 어플도 잘 어플이 그렇지. 잘못한 거지. 아, 어플. 네. 자동 보정이 잘못한 거죠. 네, 어플이 잘못한 네. 거예요. 어플이. 그렇죠. 순위 밖에 있는 의견으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소개팅에 맞지 않은 옷차림 하고 온 사람. 아 혹시 막 슬리퍼 신을 수도 있죠. 여름이라면. 뭐 아. 아닌가요? 어, 슬리퍼는 좀 슬리퍼 약간 예의가 잠시만요. 슬리퍼? 슬리퍼 아닌 것 같아요. 에 V넥 엄청 퍼진 거 있고 막 진짜 싫다. V넥 또 나왔어. V넥 V넥은 배꼽까지 내려놓고 딥V 딥V 아 딥V 노노노 싫습니다. 이거 아 형광 스키니 바지 망고 민소매. 아니 이걸 요즘 입어요? 형광 스키니 바지를 취향 존중. 아 그치 그치 취향. 그치 취향이 취향일 수 있으니까요. 네, 와 많습니다. 네. 답조다 오늘은 실제 설문조사를 가져와봤고요. 최악의 소개팅 매너 1위를 맞춰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참여하면 되죠? 지금부터 1번, 2번, 3번 중 여러분이 생각하는 1위를 뽑아주세요. 오늘은 1위를 맞힌 분들 중 몇 분 뽑아 선물 챙겨드립니다. 1번 대화에 무성의한 사람 여우. 2번 소개팅 도중에 가버린 사람 와. 3번 있는 척 잘난 척 배운 척 하는 사람. 자 과연 여기서 1위는 몇 번이었을까요? 샵1077 짬자 50원 기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제니의 솔로. 천진 나만 청순 가련 새침 한 척 이젠 지쳤나 귀찮아 매일 뭐해 어디야 밥은 잘자 baby 자기 여보 보고 싶어 다 부질없어 You got me like 이건 아무 감정 없는 love story 어떤 설렘도 어떤 의미도 내게 미안하지만은 not sorry 나는 solo 남 used to be the girl you sitting on your feelings and sitting on my throne I ain't got no time for the troubles in your eyes this time I'm only looking at me myself and I I'm going solo I'ma do it on my own now now that you're alone got you looking for a clone now solo that's how I'm getting down destined for the center crown sing it loud like oh 이건 아무 감정 없는 love story 어떤 설렘도 어떤 의미도 내게 미안하지만 I'm not sorry 원래부터 나 Bitch 나는 solo (목소리) 노래 듣고 왔습니다. 제니의 solo 와우 오늘은 실제 설문조사를 가져와 봤고요. 최악의 소개팅 매너 1위를 맞춰주시는 거였죠. 먼저 네. 1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1번 대화에 무성의한 사람. 이거는 뭐 대놓고 뭐 티내는 거죠. 그렇죠. 별로 관심 없어요. 와, 저 벌써 상처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혼자, 네. 저 ISFP인데 상처 진짜 크게 받습니다. 아니 거기다 이제 어쨌든 소개팅이면 처음 보는데 네, 두 명이 네. 있잖아요. 그쵸. 말을 이어가거나 말이 좀 돼야 되는데 그래야 시간을 그러니까. 보내는데 질문도 안 하고 계속 답답 네. 아, 내가 질문하면 그냥 대답 끝나는 거죠. 맞아. 돌아오는 건 없고 정말 재미없네요. 아 너무 싫을 것 같아. 힘들겠다. 그러게요. 너무 싫어. 같이 뭐 밥 먹다가도 밥 맛도 없어질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아. 정말 싫은데 일단 얼마나 짜증나는지 상황극으로 알아볼까요? 이번에 태연 씨, 서 씨가 도와주시고 음악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보라라고 해요. 승환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아, 네. 김태현입니다. 아, 오늘 날씨가 많이 춥죠? 아, 진짜 겨울이 맞긴 한가 봐요. 그러게요. 집은 어디세요? 여기서 가까워요? 저는 올 때 차가 좀 막혔거든요. 멀어요. 아, 멀구나. 식사는 하셨어요? 아직 식사 전이면 뭐 좀 시킬까요? 아, 여기 파스타가 맛있거든요. 아니면 밥 종류로 시킬까요? 먹었어요. 아, 식사하셨구나. 태현 씨는 취미가 뭐예요? 저는 영화 보는 걸 좋아해서. 아, 맞다! 스파이더맨 보셨어요? 완전 재밌다던데? 안 봤어요. 아, 안 보셨구나. 근데 뭐 기다리는 연락이 있나 봐요. 아까부터 계속 휴대폰만 쳐다보시길래. 아니요, 뭐 딱히. 저 혹시 바쁜 일 있으시면 저희 그냥 여기서 그만 일어날까요? 아, 그럴까요? 아, 저는 지금 반대 방향이라 이쪽으로 갈게요. 아, 뭐, 들어가세요. 와, 화가 많이 나네요. 이야, 정말 와, 답답하다 대박이다. 이거. 특히 마지막에 반갑게 완전. 아니, 내가 아, 말하면서도 좀 미안했어요 방금. 대답하면서도 미안. 태연 씨는 네. 그런 거 치고 되게 잘하셔서. 아, 아, 미안하더라고 하면서. 태연 씨는 그런 거 치고 너무 잘하셨어요. 아, 해보신 거 아니죠? 아니요. 성경이랑 완전 반대되다 보니까 너무 힘드네요 이거. 그러게요. 와, 네. 근데 단답형. 와, 진짜 어색함 풀려고 막 질문 던져는데 아, 네, 아니요. 진짜. 아. 아, 예, 예. 아, 진짜 힘들지. 예. 아니,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와. 라디오 게스트로 나와도 진짜 힘든 와,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예, 맞아요. 말씀이 길게 안 하시면. 예. 이제까지 그랬던 분은 한 번도 없었지만 이러면 아. 제가 진짜 막 식은땀 나가지고. 예. 계속 하세요. 아, 또 휴대폰만 보는 사람. 어머. 이것도 진짜 매너 아닐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아니죠. 예. 그쵸. 아, 너무 싫을 것 같아. 둘이 있을 때 휴대폰에도 그런데. 그쵸. 소개팅 자리에서 그러면 더 그렇죠, 뭐. 에. 이게 진짜, 에. 에, 정말 그 질문을 원래 많이 하시던 분도 분들이 아니어도 그쵸. 질문을 자꾸 하게끔 만드는 상황인데. 그렇죠. 이거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그냥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생기면. 아닌 것 같아, 진짜. 네, 답이 없네요. 김해놉니다, 완전. 에. 와, 아, 이거 오늘 막강한데 이거? 충격적인데? 아. 예, 싫다. 예. 너무 싫어요. 예, 이번에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소개팅 도중에 가버린 사람. 와, 이건 뭐죠? 아니,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저 지금 처음 저 해본 적도 없어서 그냥 그게, 간다고? 근데 저 모르겠는데 이거는 일단 뭔지 모르겠어서 상황극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음악 주세요. 아, 저 혹시 손승환 씨? 아, 네, 혹시 김태현 씨? 아, 안녕하세요. 오늘 만나기로 한 손승환입니다. 아, 사진이랑 많이 다르셔서 못 알아봤어요. 에? 네? 농담이에요, 농담. 아, 네. 아, 여기 찾아오기 너무 힘드셨죠? 저도 몇 번 헤매다가 겨우 찾았거든요. 아, 그러게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나오는 건데. 네? 아니, 농담이에요, 농담. 농담. 아, 수아랑은 그 직장 선후배 사이라고 들었는데 꽤 친한 사이신가 봐요. 아, 그런가? 오늘 보니까 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왜 친한 사이면 그 서로가 좋아하는 스타일 뭐 이런 거 다 알잖아요? 네? 농담이에요 농담. 저희 그럼 커피 시킬까요? 아니요 제가 그 커피 방금 마시고 왔어요. 미안한데 저 먼저 일어날게요. 만나서 반가웠어요. 와. 아니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농담이에요 농담에서 진짜? 아니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와 이런 소재가 웬만한 드라마에 나와도 정말 막장으로 나올 만큼 시청률 잘 오를 것 같은데요? 네. 이야 화나면서 계속 보는 거지 이제. 와 이런 자리에 커피를 또 마시고 왔대요. 와 어쩌면 좋죠? 아 대박이다. 아 근데 대박이다. 와 너무 싫다 진짜. 제 친구들 중에 이제 회사를 다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소개팅이 근데 진짜 많대요. 아 그래요? 주말은 무조건 소개팅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나이가 이제 가까워지면은 주말에는 무조건 소개팅을 하는 날이어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봤는데 워낙 많이 하니까. 와, 약간 시간을 좀 이제 그러면 이거 소개팅하고 다른 소개팅 간다고요? 아 그건 뭐 아니겠지만 아, 깜짝이야. 이제 딱 봤을 때 느낌이 오는 거죠. 아, 사이즈가 나오는 거죠. 아 이건 더 이상 진행해도 이건 안 되겠다. 약간 너무 이제 구수가 그래도 돼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예의가 대박이다. 진짜. 근데 진짜. 진짜 이 모든 상황에서 그 주선자가 정말 화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이러면 아마 주선자가 미안해하기도 하고 모를 거예요. 주선자랑 연결된 게 아니라 아는 사람 해가지고 통해가지고 네, 누구 누구 아는데 한번 만나볼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던지. 와, 그러게요. 정말 본인 네. 친한 사람이라면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을 텐데. 아니 그 본인 스타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쵸 그냥 계속 좋게 얘기하고 두 번째 만나러 안 가지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냥 왜? 친구로 지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와, 심지어 화장실 다녀오겠다고 해놓고 집에 간다고요? 예? 와. 아, 이건 진짜 좀 별로다. 아, 저 잠깐 죄송하지만 화장실 좀 가방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방 와. 들고 가서 안 오는 거예요? 대박이다. 그럼 어떻게 문자로 보내나? 아, 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아니, 그렇겠지, 그냥 아예 뭐. 연락 두절이 된다거나. 아, 근데 이거 진짜 화장실 이건 진짜 비매너다. 그러게요. 네. 진짜 너무 싫다. 어떡하지? 와. 그냥 친한 친구가 놀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도 화가 나는데 처음 그냥 사람 그냥 간다고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사실 어떤 친구예요? 어긴한데 사실 누구야? 누구야? 와 이렇게 처음 정말. 오시는 분이 대단하네요. 아, 이거 너무 싫다. 이게 워낙 충격적이니까 이게 말이 막히네요. 말이 그러니까 말이 안 나와요. 네, 말이 안 나오긴 하네요. 열받아가지고 네. 빨리 3번을 넘어가 볼까요? 좋아요. 3번 더 3번 짜증날 것 같은데 있는 척 잘난 척 배운 척 하는 사람 소개팅에 나와서 굳이 자기 자랑을 늘어놔야 하나 싶지만 이런 분들이 은근 많다고 합니다. 역시나 상황극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라입니다. 아, 얘기 많이 들었어요. 깨톡으로만 연락하다가 이렇게 만나니까 뭐 더 반갑네요. 아, 그러게요. 근데 보라씨 그 처음 만나자마자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네? 어떤 그 보라씨는 연봉이 어떻게 돼요? 회사가 어디라고 했죠? 아 맞다 내 얘기부터 해야 되는구나. 저는 그 대기업 다녀요. 그래서 연봉이 좀 됩니다. 아 그러시구나. 아 근데 이런 말도 해야 되나. 그 제가 외제차 타고 다니거든요. 아 맞아요. 여기 테이블 위에 올려둔 그 차키 보이죠? 이게 제 겁니다. 자 보라씨는 차 없어요? 아, 네 아직 나중에 드라이브 한번 시켜드릴게요. 아 잠깐만 이것도 얘기해야 되나? 제가 어릴 적에 미국에서 유학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잉글리쉬가 좀 되는 편이라 미국 프렌드들이 많아요. 뭐 가끔 미국 프렌드 집에서 파티도 하고 샴페인도 터뜨리고 미드에서 나오는 뭐 그런 식으로. 보라 씨는 뭐 영어 좀 하세요? 아, 네, 뭐 조금. 아, 예, 그럼 대화가 좀 통하겠네요. 어떻게 뭐 식사는 스테이크에 가볍게 와인 한 잔씩 할까요? 제가 손은 투뿔하니 안 먹는데 뭐 그냥 온 거 먹어보죠. 자, 보라 씨 집은 당연히 자가겠죠? 저는 자가거든요. 아,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향수도 이게 명품 아니면 못 쓰겠지 않아요? 명품이도 괜히 명품이 아니라니까요. 비싼 게 다 이유가 있어요. 뭐 다들 그 정도 능력 되잖아요. 와, 말할 새가 없네요. 네. 말 틈을 안 주시네. 그러게. 네. 이래서 계속 소개팅을 계속 하시는 건가? 척척척. 자기 어필을. 와. 네. 어필을 정말 많이 부담스럽게 하고 계시는데요. 네. 대박이다. 네, 이런 아니 이게 후토크가 잘 안 나와요. 저 지금 계속 말문이 막혀서 네. 아 진짜 이게 진짜 실화인가? 라고 네. 생각이 무슨 들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저도 아니 왜 그럴까요? 근데 뭐 이거는 약간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하긴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스케팅이 아니더라도 네. 그냥 네. 일반 사이에서 만남에서도 약간 네. 이러시는 분들이 있긴 하잖아요. 본인 과시가 아니, 정말 네. 이럴 거면 선을 보러 나가세요. 조건이 맞는 분들을 하루 선을 나가면 되지 뭘 소개팅 나와가지고 자기 자랑을 하고 앉아있지? 와 왜 그러고 있지? 왜 그러고 앉아있을까? 일단 선은 투뿔 아니면 안 먹는데 아 진짜 정말 아 되게 어렵다. 싫다. 다 싫은데 하나만 골라야 되죠 오늘? 그쵸. 어떡하죠? 와 쉽지 않은데? 상황극이 너무 찰떡같이 딱 잘 만들어주셔가지고 일단 저희가 골라봐야 네. 합니다. 과연 와. 여기서 몇 번이 1위를 할지 다들 고르셨을까요? 와. 저는 골랐습니다. 정말요? 아, 그 오늘 세 가지 연기한 것 중에서 네. 가장 미안했던 게 어떤 제일 잘 붙는 게 하나 있었거든요. 뭐예요? 저는 그걸로 고를 거예요. 정말요? 진짜 네. 진짜 모르겠어요. 제가 왜냐하면... 지금 악역을 계속 했잖아요. 네. 딱 3번인 것 같아요. 뭔가 왜냐면 세 개 다 잘했어가지고 괜찮았나요? 네. 와. 진짜 경험이 있는 것처럼 열심히 해봤습니다. 너무 잘하셔가지고 에이. 아니 저도 골랐어요. 네. 저도 골랐어요. 네 가겠습니다. 그럼 저는 네. 첫 느낌으로 저도 첫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좋아요. 네 그러면 동시에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2번. 2번 오케이 2번 2번 저랑 3번? 수아씨가 2번 태현씨가 3번으로 골랐습니다. 와.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결과 발표할게요.

말없이 집에 와도 괜찮아. 갑자기 어 가방 들고 화장실 아니, 갔는데 일본이라고? 안 들어와도 괜찮다고? 뭐야? 결제도 내가 다 해야 되잖아 이거는. 잠깐만, 남성은 51%, 여성은 38%, 남녀 모두 1번 대화에 무성의한 사람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와, 저희 아. 셋 중에 1위를 맞힌 거 아무도 없어요. 와, 아 저는 표정 보고 당연히 3번인 줄 알았어요. 아 정말요? 네. 표정 보고? 표정이 딱 저를 딱 보시면서 네. 맞췄으면 분명 엄청 좋아졌을 텐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서 어? 나다. 와. 나 성으로 준비했는데 뭐지? 아. 와 반전이네. 와 1번? 와, 아 그 1번 네 맞아요. 이가 이해가 가요. 너무 화나지. 아 1번 이번 3번 다 짜증난 가지고. 예. 와 대박이다. 차라리 가는 아, 게 낫다고. 아, 그런 게 생각했나? 하시는 건가요? 와 진짜 신기하다. 소개팅 해봤어야지 알지. 아무도 못 맞춰가지고 마음은 좀 편하네요. 아, 와 진짜. 아, 그래요? 예. 오히려. 좋아요 좋아요. 태연 씨 뭔가 2번으로서 그게 없어지는 것 같아. 예. 아. 그, 초기화. 네, 초기화. 리셋.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네. 와. 그래서 현재 스코어는 다 빵점입니다. 네, 뭐 본점이고 네. 이제 이제. 근데 우리 충격 받았어요. 지금. 근데 우리 영스 가족분들은 이런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없을 네. 거예요. 다들 예쁜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포함해서요. 네. 우리 셋 다 포함해서.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네. 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두 분 어떠셨나요? 아 정말 이렇게 말문이 막히는 답조답은 네,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보통 이제 얘기하다 너무 길어져가지고 네. 맞아요, 맞아요. 마지막을 네, 그러니까요. 음악을 못 듣고 이런 경우가 맞아요, 많았는데, 맞아요, 맞아요. 아 오늘 이렇게 할 말이 없을 줄이야. 그러니까요. 네. 톡톡 막혔어요. 지금. 말문이 막히네요. 네, 그러니까요. 수아 씨도. 네, 저도요. 오늘 뭐 셋 다 1위를 못했지만 네. 같은 감정일 거라 생각해가지고 네, 네 그래도 후련합니다. 저는 1위를 못했지만 네. 우리 태연 씨가 리셋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돌아왔어요. 네. 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선배님 돌아왔어요. 선배님 화이팅! 네. 3부 끝곡으로 저희는 드림캐쳐 어드아이 들으면서 태연 씨 소식 보내드리고 전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무의미해 별뻗을 지내 같은 곳에 머문 듯해 고릴라 아이와 나 룸페커 편안한 룸페커 여자는 룸페커 아이와 나 룸페커 레이디 데일리 패션물 룸페커 매일 아침 10시 쏟아지는 겨울 신상 세상 편한 룸페커. 안녕하세요. 자연인 윤택입니다. 싸고 좋은 판촉물을 찾았을 때 저는 이렇게 외칩니다. 곰봤다! 꽃이 반짝 선물할 때 곰기프트 곰곰이 생각했다 곰기프트 명절 선물도 곰기프트에서 준비하세요. 판촉물은 곰기프트 대한민국이 좋아하는 테트리스 찐따 테트리스 찐따 테트리스 찐따 입맛 따라 골라 내 맘대로 토핑 테트리스 찐따 문의 1566-8312 골라먹침 테트리스 찐빵 대단갈비잖아 대갈대갈대갈대갈 대단갈비 대갈대갈대갈대갈 대단갈비 미친 가성비 확 빠진 거품 맛 좋은 고기 대단갈비 미친 가성비 대단갈비 대단갈비 꿈과 청춘이 만나는 곳 서울문화예술대학교 문화와 예술이 싹트는 곳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은빛 꿈의 날개를 달아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서울문화예술대 글로벌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에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오늘은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 피자를 함께 만들어 볼게요. 먼저 소시지나 햄, 베이컨은 잘게 썰어주고 대파도 잘게 썰어 준비합니다. 두부는 키친타올로 꾹꾹 눌러서 물기를 빼주시고요. 물기를 뺀 고슬한 두부는 볼에 담고 포크로 잘게 부숴주세요. 여기에 준비한 대파와 햄을 넣고 달걀 두 개를 넣어 잘 섞어 반죽을 만들어줍니다. 약불로 팬을 달군 후 기름을 두른 뒤 반죽을 올려 동그랗게 피자 도우 모양을 만들어주시고요. 가장자리가 노릇해지면 뒤집어서 반대쪽을 입혀주면 됩니다. 그리고 토마토 소스를 올려 골고루 펴주고 모짜렐라 치즈를 수북하게 올려주고요. 올리브나 바질을 올려 뚜껑을 덮고 녹여주면 고소한 두부 피자가 완성됩니다. 지구의 미래를 든든하게 친환경금융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영수와 여행을 떠날까요 우리 같이 넓은 하늘에 걸린 구름들을 바라보며 환기와 숨을 좀 돌릴까요 우리 바람 맞으며 하늘 높이 반짝이는 별들 설날을 몇 주 앞둔 어느 해 겨울, 여자는 대형마트 안에 있던 명절 선물 세트 코너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 하지만 내성적이고 목소리가 작았던 여자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고, 그래서 마트 매니저님이 앞으로 주변 알바생들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한 시간마다 인사를 하고 다니라는 처방을 내렸대. 그 일 역시 쉽지는 않았지만 여자는 당당해지려고 애썼고, 그러다 생선 코너 알바생이었던 한 남자가 다짜고짜 묻더래. 자기 이름이 뭔지 아냐고. 네? 알죠. 근데 왜? 매니저님이 이름 부르면서 인사하라고 했었죠. 아,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세요. 여자는 민망했지만 그렇게라도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남자가 싫지 않았고, 다음날부턴 잊지 않고 시간마다 남자를 찾아가 인사를 나누곤 했대. 하루 종일 손님들을 응대하는 건 피곤한 일이었지만 언제부턴가 여자는 남자와 한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고, 그렇게 2주간의 단기 알바가 끝나던 날 수없이 고민했대. 어쩌지? 찾아가서 전화번호라도 물어볼까? 아, 근데 나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해? 아, 아직 그 정도로 친한 건 아닌데. 결국 여자는 용기 없는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었고, 마감 시간엔 다들 너무 바빠 얼굴도 보지 못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 그렇게 몇 주의 시간이 더 흘렀고 남자에 대한 생각을 지울 수 없었던 여자는 다시 그 마트를 찾아갔대. 명절 행사가 끝난 뒤라 그때와는 풍경도 분위기도 꽤 달라져 있었고,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서려던 그때 멀리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 바로 남자였지. 어? 그쪽은? 어, 근데 왜 아직 여기 있어요? 아, 신제품 판촉 행사 알바 중이구나. 와, 오늘까지 일하는 거였는데 저랑 만난 거예요? 어, 이렇게 다시 보니까 너무 반갑네요. 여자는 반가운 마음에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냈고, 여자의 말이 다 끝났을 때 남자는 수줍게 얘기했어. 여자가 한 번쯤은 오지 않을까 혹시나 싶어 이 일을 하게 됐다고. 매일매일 기다렸다고 말이야. 사실 저도 그쪽이랑 인사도 제대로 못했던 것 같고 혹시나 싶어 와봤거든요. 이거 제 연락처예요. 일 끝나면 전화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 계절의 모든 것들이 반짝여 시계를 켜고 창가에 멀리 오후의 하늘을 잠시 바라봐. 시간 속에 숨을 쉬는 게 그 이유만으로 조금은 외로워. 크게 심호흡을 하면 나을까. 그래 어느새 난 너를 생각했나 봐. 쉽진 않지만 늘 너에게 좋은 사람이길. 때론 다독임이 때론 쉽고지. 너에게 내가 있어 지금 이 노래에 사랑을 담아 너에게로 언제나 행복하길. 아침이 오듯이 너에게 나를 생각할까. 날 떠난 노래가 네 귓가에 스칠 때 내 마음이 느껴질까. 남의 사랑 이야기 이어서 듣고 온 노래는요, 성시경의 마음을 담아였습니다. 오늘은 여자분입니다. 익명을 요청한 KSJ님의 사연이었어요. 명절을 앞두고 대형마트 선물세트 코너에서 일을 하게 된 여자였는데 워낙 목소리가 작아서 매니저님이 한 시간마다 주변 알바생들에게 큰 소리로 인사를 하고 다니라는 미션을 주죠. 아, 소심함 탈출법? 저도 소심해가지고 저도 진짜 영스에서는 진짜 누가 봐도 MBTI 2 같거든요. 근데 이게 억지가 아니라 진짜 나도 모르게 여기서 2가 돼요. 이게 너무 편해서 그런가 봐. 근데 다른 데 가면은 또 조용히 MBTI가 돼가지고 또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그 환경이 편해지는 게 우선순위죠. 탈출법은 딱히 없고 편안함을 찾는 거, 나의 안정감과 편안함을 나의 그 찾는 게 1순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걸 찾으세요. 화이팅! 그렇게 서로를 알게 된 남자와 여자였고요. 여자는 남자와 함께 있는 그 공간이 참 든든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행사 마지막 날 인사라도 하고 싶었지만 너무 바빠 그러지도 못하고 헤어졌고요. 아, 일하다 보면은 아쉬움이 남는 그런 게 있죠. 그런 만남들이 많이 있죠. 뭐 이게 이성이 될 수도 있고 이성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케이스는 이성이죠. 그러면 아, 그때 연락처라도 물어볼 걸 그랬나? 아, 그때 내 연락처라도 줄 걸 그랬나? 아, 그때 얘기를 좀 더 할 걸 이러면서 아쉬움이 좀 더 남는 그런 만남들이 정말 많이 남죠. 네, 네, 이런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몇 주 뒤 남자가 생각나 마트에 갔다가 혹시라도 여자가 올까 싶어 알바를 하고 있었다는 남자와 다시 재회를 하게 되죠. 이야, 이 남자분은 뭘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혹시라도 여자가 올까 싶어 알바를 하고 있었다고 하셨는데 여자분이 안 오실 수도 있는 건데 그 만남을 기다리려고 또 이야 정말 뭘 해도 되실 것 같습니다. 이 기다림? 연애를 하려면 무조건 기다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완소분들도 다 연애를 하시려면 기다림은 우선입니다. 네, 아주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네. 아, 남자분이 거기서 다시 알바를 하지 않았다면, 여자분이 가보지 않았다면, 또 하루만 늦었어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커플인데 뒷사연 좀 더 만나볼까요? 연락처를 건네주고 주변 카페에서 남자를 기다리는데 심장이 터질 것만 같더라고요. 저처럼 남자도 알바 틈틈이 저를 지켜봤다며 고백을 했고 저희는 1년 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하지만 복학 후 장거리 연애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지금은 제 인생 가장 눈부신 순간으로 남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또 서로가 서로의 관심이 있었던 그런 사연이었네요. 1년 정도 연애를 했지만 장거리 연애, 장거리 연애가 조금 힘들죠. 하지만 잊지 못할 그런 가장 눈부신 순간, 눈부신 추억으로 남았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사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완소분들도 다양한 러브스토리를 보내주세요. 영수홈페이지 남의 사랑 이야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오늘 사연 소개된 분께는 3중 구조백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올게요. 모두가 기다려온 축제, 두 배 더 강력해진 라인업으로 화려하게 돌아왔다. 삼성전자 세일페스타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비스포크와 QLED부터 갤럭시까지 웨딩, 이사, 여행 등 제휴사 혜택도 풍성하게 1월 1일부터 2월 13일까지 3세대를 놓치지 마세요. 상세 내용 홈페이지 참조. 바삭 팝콘 그래놀라와 하나로 뭉쳐서 즐겨요. 고소한 맛도 건강한 맛도 언제나 즐거운 이 만남 팝콘 그래놀라. 팝콘 품은 그래놀라. 포스트 팝콘 그래놀라. 청량리가 더 특별해집니다. 자연 문화 쇼핑 시설로 생활은 더 풍요롭게. 청량리역 용두역 제기동역으로 교통은 더 여유롭게. 브랜드로 더 빛날 청량리의 비전. 힐스테이트 청량리 메트로블 상업시설 동시 오픈. 문의 02-921-8800 현대건설. 비밀인데요, 저 박소연은 외출할 때 난닝구만 입어요. 설마. 라디오 DJ 할 때도 난닝구만 입는걸요? 진짜? 못 믿으시겠다면 지금 당장 난닝구.com에 들어가보세요. 대한민국 넘버원 패셔니스타라면 난닝구.com. 어머, 너도 난닝구 입었구나? 당당한 전문 직업인이 되기 위한 2년 영진사이버대학.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인재로 거듭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학위 자격증, 탄탄한 미래까지 완성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신입생 모집 1월 11일까지. 지우야, 우동 먹자. 곰보리 끝내줘요.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아빠한테 배웠지. 올겨울도 생생우동 하세요. 국물이 끝내줘요. 농심 생생우동.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자.

저는 더위보다 추위를 너무 많이 타는 편이에요. 저의 겨울은 늘 이불 밖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매일 5분만 하다가 지각할 뻔한 적이 많아요. 왜 아침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걸까요? 늦잠 자는 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치료해주세요. 완디! 네, 겨울은 우리 7750이 겨울은 또 날이 추워지다 보니까 이불 안이 최고죠. 침대 안이 최고고. 근데 팁을 하나 드리면요, 제가 옛날에 이걸 너튜브에서 봤었었는데 외국분이 알려주셨습니다. 5분만 하시는 분들은 계속 늘릴 수밖에 없대요. 못 일어난대요. 그래서 3초 안에 일어나면은 이 된대요. 그리고 그게 습관이 된다고. 너무 3초 안에 그런 생각이 들기도 전에 하나 둘 셋 하기 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몸을 먼저 일으키면, 그리고 그걸 또 습관으로 만들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직 실천은 안 해봤어요. 야, 난 너튜브에서 본 것만 전달하는 편입니다. 네, 많이 보거든요. 네, 정말 이건 강의였어요. 그 유명한 외국 강의, 유명한 정말 그런 강의 중에 하나를 제가 봤던 건데 팁입니다. 저도 아직 실천은 안 해봤는데 우리 이 7750님께서 한번 실천을 해보고 되면 알려주세요. 그럼 우리 마니랜드를 찾아올 7750님의 손을 잃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마음주치 완쌤입니다. 7750님이 겨울이면 더 움츠러들어서 이불 밖으로 나오기 싫고 5분만 더 자는 것을 선택한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몇 분이라도 더 눈을 감고 있는 행동은 잠깐은 행복하겠지만 사실 우리 몸을 온종일 피곤하게 만드는 만성피로 증후군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요. 만성피로를 겪지 않으려면 알람이 울릴 때 더 자고 싶은 유혹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잠에서 깰 무렵 우리의 몸은 보통 렘수면 마지막 부분에 가까워져 있는데 다시 잠들면 새로운 렘주기로 빠져들게 되거든요. 몇 분 뒤 다시 알람이 울리면 수면주기 한가운데서 깨게 되고 비몽사몽한 상태가 더 오래 지속되게 되는 거죠. 잠을 조금 더 자려고 알람 시간을 여러 개 맞추면 가볍고 질 낮은 잠을 자게 되기 때문에 수면에 방해만 됩니다. 만약 오늘도 여러 개의 알람을 맞춰두고 자고 깨기를 반복했다면 당장 내일부터 이 습관을 버리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주치 완쌤이었습니다. 7750님, 당신의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아쉽지만 꿈과 환상의 나라 와니랜드 탐험은 여기까지. 내일도 와니랜드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7750님에겐 영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스티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끝곡으로는 존케이의 Parachute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2022년 1월 13일 목요일 하루의 완성은 완디와 함께. Today was 완디. 안녕. BYE. Sitting silence, watching shitty movies, getting high, and laughing about nothing much at all. And that's cool with me, losing control, but I like it. What you doing to me, doing to me? You got a hold of my psyche, and it's all right with me. I don't know what's happening. Lately I've been someone and it ain't myself. Thinking diamonds and unusual